밤이 길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자에게는 밤이 길다. 흥분 때문이든 걱정거리 때문이든 잠을 못 이루고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는 밤은 정말로 긴 법이지요. 법구경은 이런 평범한 명제로 깨달음을 줍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해답을 찾기 힘든 화두로 잠 못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이런 분 계십니까? FM 영화음악이 편안한 휴식으로 예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잠이 너무 쏟아져서 할 일이 못하시는 분께는 FM 영화음악이 차가운 청량음료가 되어드릴게요. 낮은 white satin never reaching the end. Letters I've written never meaning to send. Beauty I'd always missed with these eyes before. Just what the truth is I can't say anymore, 'cause I love you. Some hand in hand, just what I'm going through, they can understand. Some try to tell me thoughts they cannot defend.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I can't say anymore. 팜 베린저, 그레타 스카키가 주연한 가면의 정사 중에서 무디 블루스의 Nights in White Satin, 하얀 비단에 쌓인 밤이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나이가 연인 집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라고 안에서 연인이 말했다. 나야. 라고 사나이는 대답했다. 그러면 돌아가 주세요. 이 집에는 당신과 나하고 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절당한 사나이는 사막으로 갔다. 연인의 말에 대해서 사색을 하면서 몇 개월을 묵상하면서 지냈다. 드디어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당신입니다. 문은 바로 열렸다. 인천 북구 부평이동의 김현영 씨. 이런 글을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분홍빛 장미, 그 이파리에 싱그럽게 속삭이는 이슬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동생 현경이와 현중이에게 띄워드리고 싶다고요. 영화 클로드 부인 중에서 Yesterday, Yesterday, 제인 버킨입니다. 이런 누나, 이런 언니를 가진 분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김인영 씨가 두 동생에게 띄워드린 Yesterday, Yesterday 영화 클로드 부인 중에서 제인 버킨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 잠시 후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갑니다.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기롭이 장모인이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the end. Beautiful friend, this is the end. My only friend, the end of our elaborate plans, the end of everything that stands, the end. No safety or surprise, the end. I'll never look into your eyes again. Can you picture what will be? So limitless and free, desperately in need of some stranger's hand in a desperate land. Saigon. Shit. I'm still only in Saigon. Saigon, 빌어먹어. Every time I think I'm 난 이곳에서 외로웠다. 후덥지근한 방 천장에 매달아 놓은 선풍기 소리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겹치는 호텔 방. 마틴 씨는 환각에 빠져 이렇게 말하죠.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첫 장면에 흐르던 노울스의 노래 The End와 마틴 씨의 독백이었습니다. 최근에 선보인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야곱의 사다리는 베트남의 상처가 아직도 환각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칼에 찔려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야곱은 어느 날 지하철에서 황금빛 꼬리가 달린 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괴물의 존재를 느끼게 됐죠.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날부터 전쟁의 기억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단골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원인 불명의 자동차 폭발로 이미 죽은 상태고 그 사실을 누군가가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환각 상태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악마. 야곱은 이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를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옛 전우를 만납니다. 그는 매일같이 야곱과 똑같은 공포에 시달리면서 똑같은 악마의 형상을 보고 있었죠. 야곱은 이 엄청난 사실에 놀라고 그와 함께할 것을 생각하지만 그 이해천 후 역시 자동차 폭발 사고로 죽고 맙니다. 결국 그는 이 일련의 사건 뒤에 숨어있는 음모를 파헤칩니다. 월남전 당시 군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다리라는 이름의 감정폭발제, 다시 말해서 흥분제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당시의 전우들이 모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월남전 당시 정글에 뿌려진 그 고엽제의 후유증을 연상시키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진실은 이미 베트남에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에 삽입된 알 존슨의 소니보입니다. Climb up on my knees, sonny boy. Boy, you're only three, so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I'm a lonely too, sonny boy. Sonny Boy, 영화 야곱의 사다리에 삽입된 알 존슨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월남전의 후유증은 1980년의 서울을 배경으로 지난해 다시 재현됩니다.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이죠. 기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기주의 부대는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전쟁터 치고는 꽤나 무료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찰에 나서게 되죠. 정찰을 하던 도중 부대원들은 착오로 양민을 죽이게 됩니다. 선임 중사는 부하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대검으로 양민들을 한 명씩 죽이라고 부대원들에게 강요합니다. 변상병은 중사의 강요에 못 이겨 양민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날 밤 중사의 강요에 의해 살인을 한 다른 병사가 중사를 죽인 뒤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1980년, 김기준은 변상병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대모 군중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 최루탄 발사기의 총성을 들은 변상병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악몽처럼 숨어서 꿈틀대던 전쟁의 기억이 김기주와 변상병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변상병을 찾아서 김기주는 변상병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변상병이 월남전에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적인 퇴행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귀까지 잘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월남전의 회상과 현실에서의 김기주와 변상병. 결국 김기주가 변상병으로부터 억지로 건네받은 권총으로 그를 쏘아 죽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변상병은 누군가가 자신의 악몽을 끝내주기를 바랬고 또 김기주는 기꺼이 그 일을 맡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끝내야만 될 스스로의 악몽을 보듬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영화 하얀 전쟁의 메인 테마, 신병화의 음악입니다. 신병화가 음악을 맡은 영화 하얀 전쟁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월남전이 종결된 지 벌써 18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묵시록에 도입부를 장식한 그 마틴 신의 대사처럼 사이공의 기억은 아직도 악몽처럼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벌어졌을 때도 또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리고 최근의 유고 내전에서도 사람들은 제2의 월남전을 얘기합니다. 냉전 체제는 무너졌지만 전쟁의 사악한 기운은 도처에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전쟁은 영원한 드라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영화 작가들은 카메라를 돌리면서 전쟁이 남기고 간 모든 상처들을 기록합니다. 전쟁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재앙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죠. 인류 최대의 전쟁이었던 세계 제2차 대전. 페데리코 펠리니는 새로 산 자전거를 도둑맞은 두 부자가 마침내는 스스로 자전거 도둑이 되고 마는 2차 대전 전후의 상황을 영화 자전거 도둑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개 속의 풍경을 만든 그리스의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시타라 섬으로의 여행은 전쟁이 끝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을 그려내고 있죠. 독일군에 맞서서 치열한 유격전을 벌였던 그리스의 좌익 레지스탕스들. 영국과 미국이 해방군으로 진주하면서 유격대의 무장해제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국군은 물리쳤지만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이제 2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를 다시 벌입니다. 2년 후 20만 명의 그리스인이 죽은 이 또 다른 전쟁은 끝납니다. 좌익 레지스탕스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투항을 하고 미국은 그리스를 점령했죠. 하지만 전쟁 당시에 철의 장막 안으로 망명했던 그리스의 망명객들은 그때부터 수십 년간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동안 우익 정권이 그들의 귀국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1980년 소련 정부는 이들 망명객들의 귀환을 허용합니다. 32년 동안 소련에 머물러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죽음이라도 고국에서 맞이하기 위해 그리스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정부에 의해서 입국을 거절당하죠. 설상가상으로 소련 정부마저 그의 재입국을 허락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공해상에서 뗏목을 만들어 띄우고는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는 그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만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다면서 뗏목 위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시테라 섬으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시테라 섬.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전설상의 섬이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부부를 실은 뗏목은 안개 속을 뚫고 시테라 섬으로의 먼 여행을 떠납니다. Δε βρίσκει γιατρία στη λησμονιά. Χάνεται στα γιάζι μέσα στο βοριά, στα ξένα μακριά.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Μουσική. άλλαξε ξανά του κόσμου η παγωνιά κι η ερμηνεία. Πώς να τη γιατρέψει την παλιά πληγή βαθιά μες στην ψυχή.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Το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조르주 달라라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유로파는 지난해 까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전후 유럽이 겪은 고통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으로 종전 후 1945년의 독일을 무대로 하고 있죠. 전쟁이 끝난 뒤 독일계 미국인인 레오폴드는 미국에서 독일로 건너옵니다. 그는 젠트로파라는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철도 침대칸에 일자리를 얻죠. 전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일에 뭔가 유익한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레오. 그는 일자리를 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와 직면하게 됩니다. 레오는 침대칸 직원으로 일하면서 철도회사 사장딸 카타리나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레오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전쟁이 가져다주는 상처, 슬픔, 그리고 공포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반연합군 테러리스트 단체인 전쟁의 늑대, 그 단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신혼의 행복도 잠시, 전쟁의 늑대는 카타리나를 볼모로 해서 레오에게 기차를 폭파시키도록 명령합니다. 레오는 이 같은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지막 순간에 임무 수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야말로 범죄라는 이 카타리나의 말을 듣고는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죠. 선량하고 평범하게 살려했지만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히자 마침내는 미칠 듯한 심경에 이른 레오.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타고 온 기차를 폭파시킵니다. 그리고는 레오 자신도 강물 속에 빠져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전쟁에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무엇보다도 유로파의 레오게스처럼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편가르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를 강요받으면서 평화도 아닌 위태위태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영화 유로파 중에서 아리아입니다. 니나 하겐과 필리페 후텐로흐의 노래입니다. But it is not possible. bull fierce and mighty. I tremble, I sigh. I'm wanting you, needing you, pleading you, but you. 오늘 전쟁의 분위기만큼이나 아주 좀 무거운 곡들이 쭉 나와서요. 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 곡이 나가는 45분쯤, 조금 한 5분쯤 전부터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영화 러쉬 중에서 Tears in Heaven, 에릭 크립튼이었습니다. 점층법이라고 하죠. 그 똑같은 내용인데 점점 그 내용이 고조되는 걸요. 대구 황금동의 정형진 씨는 똑같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지영이랑 만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좋아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엽서에는요. 오늘 지영이랑 만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음이 전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의 자영학생도 잘 들으셨죠? 자, 다음은 서울 남가좌 1동의 김현옥 씨 차례입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마돈나의 노래입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이었습니다. 초대권 받으신 분들 영화 사라피나 잘 보셨어요? 참 재밌고 좋은 영화였죠? 아, 서울 면목 7동의 이은희 씨, 서울 논현동 작은 천사 박선옥 양, 서울 반포 2동의 조장은 씨, 서울 반포 1동의 문준현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토이스 중에서 애냐의 에브다야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홍동식 PD와 저는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세요. I did go.